그땐 너도 말해 깊은 고요 속에 저 달만이 너 하나를 비추고 찬 공기 위로 다정히 어루만져 아름다운 실루엣을 그려내 We just vibe in 찾아내는 your lips 아주 닿는 눈빛 There's no hiding 감춰놓은 맘을 난 원해 Moonlight shadows got me hypnotized 깊이 새긴 너의 그림자 어둠이 가려져도 서로에게 물든 밤 Moonlight shadows got me hypnotized 나른해진 이 느낌이 좋아 다가서지 않는다면 몰라 기꺼이 우리 I can deny it Come on be closer 좀 더 가까이 거리를 좁혀가 향기를 허물어 We just vibing 이끌리는 손길 번져가는 온길 There's no hiding 너 하나만 내게 선명해 날 그려내 Moonlight shadows got me hypnotized 깊이 새긴 너의 그림자 어둠에 가려져도 서로에게 몰든 밤 Moonlight shadows got me hypnotized 손끝에 감긴 부드러운 머릿결 네 손길이 느껴져 yeah. I've been dreaming about you in the daylight 널 가득 안고 싶어 다 빈틈없이 Every touch, every kiss got me in my feelings, babe